너울이 물드는 바닷가에서 줄지어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지난 날에 못한 수많은 꿈을 난 모르게 달래보는 호젓한 마음 짧은 여름밤의 꿈 설레이던 그날이 눈에 어린다 달빛이 비치는 모래 위에서 그대와 둘이서 속삭이던 밤 옛날의 추억이 그리워지네.